Rhythm power in the house tonight. We got some special joints. Kianane, 어디 가나 숨 막히지. 말은 뭐해 냉수한 먹음경들이 키지. 하룻밤에 꿈꾸는 건 여기서나 거기서나 It's my freedom, yeah. 피안해, 자꾸 미안해. 저만들 자꾸 작은데 의지하네. 당연한 게 상이 되는 이 방 안에서 난 너무나 놈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. 내 존재는 오지 현재를 보지. 과거의 모습 멈춘 채로 두지. 난 언제든 오기 하나로만 부딪혀. 희한한 이곳에 발걸음 내딛어. 희한하네, it's only what I gotta say. What you gotta say? 미안하네, 나는 당장 나가야겠어. Sorry my man, but yeah, I gotta go. 내 여자친구 볼 살이 만지길 원해, 원해. 나 번호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, 원해.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여기, 여기. 도망쳐도 거기서 거기, 거기. 날 둘러싼 문제 밀어넣고 go. I wanna go, go home. 딱 한 방 뿐인 인생 그래 딱 한 방만 있으면 된다고 외쳤다가 마이 다 숨밥 대신 낯선 이들과의 지독한 밤. 근데 희한한 건 이 단칸 방 속에 삶의 내가 적응어 비슷한 걸 하고 있어. 여기에선 중요치 않은 남들의 시선 내 옷도 똑같아 음식도 다 같아 하루가 세상 바뀌면 와이 길이가 같아. 내 시계만 지금 혼자서 멈춘 기분 남들과 다른 하루 24시간이 고파. Yeah, 이 희한한 일상들을 원 위치로 되돌려놓고 파는 눈앞에 문 열어 right now. 미안하네, it's only what I gotta say. You, what you gotta say? 미안하네, 나는 당장 나가야겠어. Sorry my man, but yeah, I gotta go. 내 여자친구 볼 살이 만지길 원해, 원해. 나 번호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, 원해.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여기, 여기. 도망쳐도 거기서 거기, 거기. 날 둘러싼 문제 밀어넣고 I wanna go home right now. 회색 지붕의 skyline, yeah. Yeah, yeah. Life is good but not mine, yeah. 기안하네 달라진 나의 모습이, 달라진 나의 모습이. 기안하네 이 안에 서 있는 일들이, 이 안에 서 있는 일들이. But you know I gotta go. Knock knock. 저 높은 벽 위로 knock knock. 저 차가운 문 뒤로 knock knock. 그 언제가 아닌 지금 I wanna go home right now. Come on. Knock knock. 저 높은 벽 위로 knock knock. 저 차가운 문 뒤로 knock knock. 그 언제가 아닌 지금 I wanna go home right now. 내 여자친구 볼 살이 만지길 원해, 원해. 내 번호가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, 원해.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여기, 여기. 도망쳐도 거기서 거기, 거기. 날 둘러싼 문제 밀어넣고 I wanna go home.